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박지영이에요. 이름이 뭐예요? 1번 한국에서 일해요. 2번 저는 네팔에서 왔어요.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. 4번 제 이름은 카넬이에요.